백두산 절세비인들의 형용사적비 영원히 빛나라 불멸의 업적 이어가 황해북도 인민보안국에 정중히 건립됐습니다. 준공식이 17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인민보안원들, 내무군 군인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사적비에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황해북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도안의 인민보안 기관들을 찾으시어 인민보안 사업에서 나와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불멸의 용도 사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